찬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네. 이곳에 모든 사람 주님 사랑해. 행복이 넘치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 이곳에 언제든지 모든 것? 응? 여기는 24시간 와우 CCM! 연말이면 라스트 홀리데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주인공인 조지아는 소심한 백화점 점원이에요. 어느 날 병원에서 3주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죠. Why me?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녀. 남한테 나쁜 짓도 안 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을 허락하느냐는 억울함이었죠. 삶의 종착역 앞에 서게 된 그녀는 하고 싶었던 일들, 즉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모두 실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전 재산을 처분하죠. 이처럼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용기가 마구 솟아나게 됩니다. 만약 2015년의 마지막 한 달이 내 인생의 마지막 달이라면 여러분은 무얼 하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이라는 내 인생의 종착역에서 조지아처럼 용기를 낼 거라면 사랑하는 데 그 용기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연말에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모른 척 해온 가족, 화해하지 못했던 친구, 잘해주지 못했던 직장 동료에게 용기 내어 가까이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럭셔리한 호텔에서 펑펑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소중한 만남의 시간, 서재와의 음악 노트 시작합니다. With healing in is heaven adored, Christ the everlasting Lord, made in time. Hark the Herald Angels Sing 듣고 오셨습니다. Hark, Hark 하면은 뭐 들어라 이런 거죠. Herald 하면은 Herald 아시죠? 잡지 있잖아요. 네, 여 코리아 헤럴드 하면은 그 제가 예전에 코리아 헤럴드 잡지를 못 모르고 1년 동안 구독했던 영문 뉴스 잡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 헤럴드 소식 뭐 이런 거죠. Angels Sing 천사들의 찬양 소식을 들어라. 천사 찬송하기를 폴 발로쉬의 Hark the Herald Angels Sing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재와의 음악노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죠?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 나도록 네, 좀 선곡을 몇 곡 해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추억의 CCM을 함께 부르고 이야기 나누는 이혁진의 그땐 그랬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사역자 이혁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부는 이동희 감독님 모시고 발칙한 CCM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도 어떤 발칙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네, 저도 모르게 기도라는 말이 나오네. 4부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네, 인터넷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www.wowccm.net으로 들어오셔서 사연 신청 게시판이나 혹은 와플 게시판에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안드로이드폰은 wowccm 어플에서 와우톡 클릭하시면 신청곡과 사연 남기실 수 있고요. 아이폰은 라디오 온 어플에서 실시간 듣기나 팟캐스트에서 다시 듣기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와우CCM, WOWCCM 친구 추가해주시고 사연과 신청곡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이 왔네요. 네, 김정진님께서 서지환님 안녕하세요. 항상 방송시간 맞추지 못해서 재방송만 들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서재와의 음악노트를 듣게 되네요. 한동안은 재방도 못 들었는데 혹시 이혁진님과 함께 진행하시는 그땐 그랬지가 없어진 건 아니겠죠? 네, 그땐 그랬지 좋아하시는 청취자분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아직 안 없어졌고요. 계속 할 생각입니다. 혁진 씨만 괜찮으시다면. 네. 저 찬양 하나만 신청할게요. 우리 때문에 신청합니다. 영어 말고 한국어 찬양이요. 여기는 밴쿠버입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네. 이따가 4부 때 우리 때문에 들려드릴게요. 또 와우톡으로 영주성주맘님께서 샬롬 서재와 이혁진님, 저희 교회에서는 돌아오는 주일에 주일학교 성탄 발표를 해요. 영주는 유년부로, 성주는 엄마와 함께 영화 유치부로 본당에서 발표를 해요. 성주는 아직 어려서 율동이 잘 나오지 않지만 열심히 연습하여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서재와 이혁진님께서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신청곡은 천사들의 노래가 불러주세요 하고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막 그 준비 시즌이죠.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하시는 네 시즌인데 네, 여러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뭐 교육자분들 네, 힘내시고요. 성도님들도 화이팅. 네, 다 같이 기쁘게 성탄절을 축하하고 즐기는 네, 그런 행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신청곡 이따 2부 때 불러드릴게요. 찬양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울 싱어즈의 징글벨, 빅데리 위브의 Silent Night. 징글벨 징글벨 징글 all the way 들리면 왠지 반갑지 않으세요? 와우 CCM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와우 CCM과 카카오톡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가 되냐고요? 지금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영문으로 와우 CCM, WOWCCM을 검색하시면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되신 후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으로 방송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바로바로 신청곡 사연 편리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요 카톡 보내신 후에는요 DJ들이 직접 답장도 해드리니까요 기대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 와우 CCM 친구 추가하시고 카톡하쇼 소리를 스튜디오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카톡 보내주세요. 저는요 여러분의 단짝 친구 한나였습니다. 안녕. 카톡하쇼 카톡하쇼 이혁진의 그땐 그랬지. 네, 혁진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혁진 씨. 네. 한 주간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네. 네. 네. 아까 재하 씨가 그땐 그랬지 얘기하시면서 네. 어 재하 씨 죄송한데 지금 소리 좀 조금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3번입니다. 3번. 네. 어떤 건지. 네. 어, 네. 네. 어, 네, 네,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네. 그 아까 아직까지는 그땐 그랬지 네. 하고 있다고 네. 네. 언젠간 끝날 거 계속했으면 좋겠다. 혁진 씨가 괜찮으면 아, 계속했으면 네, 그렇죠. 좋겠다고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앞을 게시판에 상현만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남겨주셨고요. 미미님께서 오셨네요. 오랜만이에요 재환님. 저 영국에 있었던 자매인데 이제 한국 와서 이제 실시간으로 듣고 있네요. 와. 한국 오셨나 봐요. 어. 한동안 잘 못 들었는데 이제 자주 들을게요. 신청곡은 홍의사계 하나님의 세계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4부 때 네, 틀어드릴게요. 제이님께서 알아채셨네요. 서주환님 목소리가 혹시 감기에 걸리신 건가요? 항상 건강 잘 챙기셔요 하고 남기셨어요. 감사합니다. 기침 감기가 와가지고 아기한테 옮아가지고 아이고 딸이 먼저 걸렸는데 온 집안을 타고 저에게도 와가지고 네 기침이 날랑말랑하는 그 상황 있잖아요. 조심스러워요. 마이크에다 대고 기침할까 봐. 네 건강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먼저 불러드리지 못했던 네. 곡들하고 우리 영주성주맘님 신청곡 천사들의 노래가까지 네. 불러드리려고 해요. 지난주 불러드리지 못했던 곡은 상상아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나는 비록 약하나 네. 주의 힘은 강하다. 그리고 쭈두림님께서 신청해 주신 예배는 나의 힘. 네. 네. 하고 천사들의 노래가 세 곡 먼저 부르고 네. 오늘 테마 이야기 나눌 텐데요. 네. 테마 주제 먼저 알려주시죠. 아, 먼저 알려드릴까요? 네. 네. 오늘의 테마는 뜻입니다. 뜻. 명사로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뭐 말이나 글 또는 어떤 행동 따위로 나타내는 속내, 다양한 의미들이 있죠. 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뤄지길 소망하며 찬양하는 서재하의 음악 노트 그땐 그랬지의 주제는 뜻입니다. 뜻. 네, 뜻. 네. 뜻에 관련된 찬양, 네. 생각나는 찬양 있으시면 네, 남겨주세요. 네. 네. 자, 먼저 어떤 것부터 불러볼까요? 네, 나는 미롱 약한. 미롱 약한. 네. 네. 예배는 나의 힘. 네. 아무것도 내게 이루어진 것 없지만 주께서 이루심을 나는 보았네. 주님을 기다리며 내 영혼 찬양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얼굴 구하네. 손도 아닌 기능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나 영원토록 거하게 원하네. 주님을 예배함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나 영원토록 거하게 원하네. 나 영원토록 거하게 원하네. 나 영원토록 거하게 원하네. 천사들의 노래가 네. 네. 가사가 제가 다른 번역본을 봤나 봐요. 아, 네. 수고합니다. 서로 다른 번역본. 카카오톡으로 김정진님께서 서지환님 오늘 주제와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라는 오래된 찬양인데요. 언젠가 서재환님과 이혁진님께서 한번 불러주셨는데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신청곡을 남겨주셨어요. 불러드려도 당연히 됩니다. 아 이거 예전 찬양 언젠가 한번 했던 것 같네요.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혁진씨 혹시 모르시는 찬양 아니시죠? 어, 예전에 한 번, 머리를 긁적이고 네. 계십니다. 아, 네. 아, 그러면 한번 쳐주시면 제가. 어, 맞아요, 맞아요. 찬양 아니셨나요? 아닌가요? 네, 그때도 재하 씨가 불러주셨던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네. 자, 우리 이슬님께서 카카오톡으로 네, 네. 아, 공주님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아. 따님 사진을. 아. 성탄 발표회 때 캐롤 메들리 율동한 네, 딸 사진이고요. 네, 한 달여간 한 달이나 연습하셨대요. 우와.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온몸을 다해 율동하는 모습이 어찌나 이쁘던지요. 하나님 눈에 가장 예뻐 보였을 것 같아요. 정말 부모님 눈도 당연히 사랑스럽지만 네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가 내년 유년부 올라가서도 하겠다네요. 아 무대 체질인가 보네요. 저희 아이는 열심히 연습시켜도 앞에 나가면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먼저 하겠다고 하는 아이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귀한 딸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네 이슬님께서 카카오톡으로 사진과 그리고 내년에 학교 가나 봐요. 취학 통지서까지 네, 올려주셨네요. 언제 나오나 싶었는데 막상 받으니 기분이 묘하네요. 초등학교 갈 때 정말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좀 그때부터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아, 그래요? 엄마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하고 남겨주셨어요. 네.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신청곡. 네. 먼저 어떤 것부터 민님께서 오늘도 반가운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추워진대요. 두 분 모두 감기 조심하셔요. 다윗의 장막에 마리아의 노래 신청합니다. 뜻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하지만 잠시 후에 악보를 보니 네. 악보를 보니 많이 나오진 않네요. 들을 때 그렇게 느껴서 그런가 흐흐 하고 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로 시작하는 곡입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다윗의 장막 곡 혁진 씨가 많이 아시죠? 저 잘 몰라요. 네, 마리아의 노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로 시작하는. 네. 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네. 아, 이게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네요. 보니까. 그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성탄절에 딱 맞는 성탄절이 다가오는 분위기에 맞는 곡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아, 또 와플 게시판에 상상화님께서 네, 오셨네요. 네, 네. 네. 아까 신청곡 네, 불러주셔서 너무 좋다고 남겨주셨어요. 하하. 이번 주는 뜻이 주제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신청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곡입니다. 네. 너무 아는 곡이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상상한님의 곡을 신청곡 매번 못 불러드려서 너무 죄송했는데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네, 네 악보를 찾고 계시고요. 네. 네. 아 기침이 빨리 나야 될 텐데. 네. 네, 한번 불러볼까요? 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슬님께서 카카오톡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신청합니다. 네,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진님께서 아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 곡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남겨주셨어요. 듣는 동안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네요. 하고 남겨주셨어요. 아, 네, 더 잘 불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 목 상태가 죄송합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어플 게시판에 상현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가사가 들어간다고 네, 신청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고 상현맘님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네. 네. 유은성님의 곡 전도사님이시죠? 그렇죠. 유은석 전도사님의 곡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마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와플 게시판에 요한이님께서 찬송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신청합니다. 찬송과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뜻이라는 주제로 함께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뜻과 관련된 찬양, 생각나는 찬양 있으시면 네, 함께 부르고 싶으신 찬양,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네. 오래 걸리나요, 이렇게, 혁진 씨? 키를 정하느라고 제가.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주의 음성에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을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서 나를 정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와플 게시판에 최하은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이 노래 부탁드려요. 찬양과 함께하는 오후 행복합니다.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이었나?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주님의 시간에. 네. 주님의 네 불러볼게요. 있습니다. 와플 게시판에 상상화님께서 찬송가 신청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저도 뜻하고 관련된 찬양 생각했을 때 이 찬양 먼저 생각났었거든요. 뜻 합니까? 이제 주님의 뜻. 내 뜻 아니라 주님의 뜻. 이런 구절들이 생각나면서 이 찬양이 가장 먼저 생각났었는데 무명으로도 와플 게시판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신청합니다. 같은 곡 신청해 주셨어요. 네, 요 곡 마지막으로 부르고 네, 정리할까 합니다. 불러볼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와플 게시판에 썸띵님께서 썸띵 썸띵 네 재환님은 어찌 그리 찬양하는 목소리가 아름다우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찬송과 노래소리가 정말 좋네요 하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목이 좀 안 좋으니까 더 잘 좋게 들리는 혹시 하 너 이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혁진씨 마무리 해주세요. 네, 네. 시편 40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나의 뜻이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주의 법이 나의 마음에 있어서 그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음악노트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때요? 이번에 제가 먼저 괜찮... 약간... 역시 운동을 네. 해야 돼 사람이. 아니, 네. 제가 요새 네. 그 꾸준히 약간 그 소금물로 가글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가글을 했더니 코도 이렇게 네. 같이 네 했더니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변 사람들이 네. 왜 이러냐고 막 이런 왜 기침 안 하냐고 막 아, 네,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 좀 배워야겠네요. 네. 네. 좋은 꾸준히 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혁진 씨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주님을 찬양하는 CCM 전문 방송국 와우 CCM. 와우 CCM은 24시간 여러분들과 귀한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함께 기쁜 하루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주소창에 wowccm.net을 입력해주세요. 개성있는 진행자들과 함께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와우 CCM! 오래 기억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미나 선교사입니다. 저는 2000년에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 아이국을 품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빨리 적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 모든 열정을 쏟아내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영적인 눈까지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고달픈 마음에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우연히 와우 CCM 방송을 알게 되었어요. 선교지에서도 24시간 찬양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차츰차츰 방송은 제 삶의 일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CCM은 그렇게 제 메마른 마음밭에 은혜의 단비가 되어주었어요. 또 기도조차 드릴 수 없고 말씀도 읽혀지지 않았던 저에게 찬양은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었고 무기력하고 외로웠던 마음도 치유되어 주어진 선교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여러 모양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와우 CCM 방송은 갈급한 심령을 채우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와우 CCM 방송이 이런 역할을 꾸준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지금 와우CCM의 정기 후원자가 되셔서 와우CCM과 함께 동역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귀한 통로로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재와의 음악 노트. 3부 첫 곡으로 로렌 데이글의 The First Noel 듣고 이동의 발칙한 CCM 시작할게요. 이동희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감독님?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네. 왜요? 뭐 감기가. 네, 감기. 네. 마찬가지로 기침한 사람이 한 명 더 추가가 돼가지고 네. 추가가 됐네요. 네. 그렇죠. 네. 뭐 감기도 걸리시고 워낙 바쁘셔가지고 지금도 네. 네. 저 지금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방송하시려니 지금. 네. 아이고. 저. 자 빨리 네 코너를 네. 네, 진행하고 네.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면 될까요? 일단은. 지금 시간이 제가 네. 오늘 사실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또 급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를 생방송을 펑크를 내고 펑크를 내고 지금 가야 되나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고민을 하다가 네. 또 방송을 하고 네네네. 일단은 사고가 터진 만큼 네. 그쪽 일은 또 네. 제가 감히 잠시 마음을 접으라는 얘기를 못 하겠네요. 감히 제가. 네. 죄송해요. 네. 지난주에 이제 라쿤 노래에 대한 이제 시작 얘기를 좀 했었죠. 사회적인 분위기, 역사적인 배경 네. 이런 얘기들 좀 해주셨었고요. 네. 네. 락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첫 시작이 라쿤 노래에 대한 얘기였는데 네. 오늘은 어떻게 또 얘기가 펼쳐지나요? 네. 오늘은 이제 얘기를 바로 이제 이어가 볼게요. 네. 저번 주 이제 락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네. 네, 서로 기침하는 정신이 없네요. 네. 혁진이는 안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네. 양쪽에서 해야 되면 시청자분 아니 청취자분들 네. 정신 없을 텐데. 그 재화 씨는 네네. 그 재화 씨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나요? 뭐 롤 모델 같은? 롤 모델이요? 네. 예수님? 흔히 그 크리스천들한테 네. 롤 모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이라고 대답들을 살아야죠. 흔히들 네. 해요. 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인가? 한번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 본인이 음악을 할 때 누가 네. 예수님한테 감명을 받나요? 좋아하는 아티스트야 많죠. 그러니까 네, 네. 내가 닮고 싶은 목소리 또 혹은 내가 닮고 싶은 아티스트들이 롤란드 아담스? 예수님이라면서요. 네. 아니 아니 닮고 네. 싶은 가수 네네. 가수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롤모델들이 네네. 다 삶 속에 있어요. 네네. 그리고 뭐 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게 목사님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네네.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모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리고 그 모델의 삶을 따라가게 돼 있죠. 네네. 팬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네네.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네. 오늘은 그 락앤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락앤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음악을 조금 그래도 들으신 분들은 그 비틀즈까지는 생각을 해내세요. 그리고 롤링스톤즈까지는 생각을 해내세요. 네네. 하지만 그들의 음악이 락을 발전을 시키고 정립화를 시키긴 했지만 사실 그들 이전에부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때부터 락앤롤의 시작이다라는 건 사실 없어요. 하지만 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런 락의 기본적인 사운드 정립을 네. 해낸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은 바로 척베리라는 사람이에요. 좀 생소한 이름일 것 같은데 척베리. 그렇죠. 네. 음악을 저도 사실 뭐 척베리 음악을 좋아하고 그 다음 음악을 좋아한 게 아니라 네. 락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공부를 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아이고 알아보게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까지 가게 된 거죠. 네. 네. 이분은 아직도 살아계세요. 척베리가요? 그렇죠.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죠. 1926년 생이시고 당연히 죽은 줄 알았는데 네. 26년생이 아직 살아있으면은 지금 네네. 몇 살이지? 저 거의 이제 90살에 가까이. 와, 90죠. 진짜 장수하신다. 네네. 사실 뭐, 존 레논도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은 살아있을 수도 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폴 마카트니가 살아있으니까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그 당시 때의 사람들이 락 음악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뭐 예. 약물, 혹은 사고, 그렇죠, 그렇죠. 뭐 자살, 이런 예. 것들로 죽어서 그렇지, 네. 젊은 나이에 사실 삶을 마감해서 그렇지, 특별하게 이분 장수하신 건 맞는데, 네. 그들이 못 살아있을 이유는 사실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네. 다들 전설처럼 사라져버렸다 네. 보니까 이제 네, 그렇게 된 거죠.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척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오늘 그 척베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락앤롤의 네.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네. 그러면서 그 롤 모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제가 아까 롤모델이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사실 어린 시절 롤모델이 서태지였어요. 서태지. 아. 지금도 사실 지금도 물론 좋아하는 가수예요. 네, 네. 근데 얼마나 좋아했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경을 쓰고 나오는 게 너무 그렇게 쓰고 싶어가지고. 아, 서태지처럼. 네. 그래서 무턱대고 쓴 건 아니고 네. 마침 또 약간 칠판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싶어. 때는 이때다 싶어서 안경을 맞추셨군요. 네. 그렇죠. 안경을. 네. 서태지 때문에 안경을 쓰게 그렇죠. 되었군요. 나 물론 그냥 한번 써보리다. 네. 이제 이러고 네, 썼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의 삶, 뭐 그 다 따라하고 싶어서 네네네. 그것 때문에 베이스 기타도 처음 막 쳤고. 그렇죠. 서태지 씨가 그 신화위에서 신화위에서 네, 베이스를 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그거 해볼래 해서 아무튼 영향을 참 많이 받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처럼 음악 인생에도 영향을 그렇죠. 많이 줬네요. 저처럼 어린 시절에 어떤 한 사람의 따라하고 싶은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아이돌이죠. 그렇죠. 그걸 따라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네. 삶의 그 방향도 결정해 줄 수 그렇죠, 있을 만큼 그렇죠. 어찌됐든 네네. 큰 일입니다. 사실 사춘기 시절 막연하게 아이돌 스타를 좋아하고 또 그들을 따라하는 건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이라도 할 수 있죠. 요즘에도 네. 보면. 사실 그때 그런 가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의 롤모델이었으면 지금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더 좋게 좋을 거다. 지금 삶이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네. 어렸을 때 뭐 어떤 아이들은 또 다른 걸 네. 좋아할 수도 있고요. 뭐 그랬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삶 속에는 어떤 내가 따라하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저 사람처럼 그렇죠. 되고 싶은 네. 그런 롤모델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렇죠. 음악인들에게는 다 이런 롤모델들이 있어요. 네. 아까 재현 씨도 요란다 아담스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은 뭐 배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뭐 대부분의 예체능계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따라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자기의 음악 세계가 갖추어졌지만 사실은 네. 그 출발점은 이 사람에서 출발하게 됐고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네. 지금 우리의 CCM이라는 것도 예배 속에서 CCM을 지금 부르고 있긴 하지만 네. 이거를 하나의 음악의 장르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네. 드려요. 그렇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CCM이 힘들고 네. 그다음에 그 CCM 아티스트들도 힘든 상황 속에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음악 속으로 이끌어내야 그리고 이거를 음악의 한 장르로 인정을 해 주어야 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취자분들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는 건 좋은 것 네. 같아요. 이거를 한 음악의 장르로 이끌어내고 이걸 한 음악으로 분류하고 네. 하는 거.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재화 씨는 우리나라 CCM 아티스트들 중에 롤모델로 삼는 가수가 있으세요? 아, 이 사람은 노래 너무 잘해. 내가 이 사람처럼 따라하고 싶어. 네. 뭐 계기가 되신 분은 계기가 있는데. 된 사람은 있겠지만 네, 네, 네. 냉정하게 말하면은 네. 사실 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음악적으로 본받고 싶은 지금 현존하는 아티스트 중에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은 저는 한홍재 목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 제 음악적 취향으로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성격하고는 다르게 지금 계속 옆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네. 꺼버리겠어요 전화기를.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좀 음악을 좀 듣고 갈까요? 아니요 아니요. 네. 음악을 듣는다고 해결이 될 것도 아니고 제가 가야 해결이 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 네. 얼른. 네 알겠습니다. 네. 어찌 됐든 그렇습니다. 한영재 목사님 좋아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음악을 일단 잘해요. 그 음악을 잘해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못하면서 은혜를 끼친다는 건 어렵죠. 아 그건 사실.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된다고요. 그거는 안 말이 안 되는 일은. 거예요. 맛이 없는데 네. 어떻게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도 그러니까 오늘 척베리의 이야기를 또 하면서 네. 와 소리도 안 나오네 이제 막 네, 제가 다시 아, 그래요? 네 제가 다시 연결했어요. 아, 예. 네 제가 이런 거 잘해요. 네. 소리 안 나는 거 나게 하고 이러는 거는 네 제 전문입니다. 그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우리가 락이라는 음악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네. 사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척베리라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음악을 한 곡 듣고 우리가 한번 해볼 텐데 일단 네. 사람들은 되게 생소한데 척베리 곡을 듣나요? 네네. 와. 제가 척베리 좀 너무 네, 아, 네. 그렇죠. 아니, 뭐, 네. 제가 척베리의 곡을 한 곡, 네, 가져왔으니까 히트한 곡은 따로 있는데 여러분한테 귀에 익숙한 노래를 그나마 네. 한 곡 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네. 지금 일단 곡을 딱 들어보시면 이게 서핑 USA의 원곡이에요. 아, 네네. 비치보이스의 서핑 USA. 네, 그것이 아, 그 원곡이 있어요? 그렇죠. 이 척프리의 아. 곡을 가사만 바꾼 거거든요. 아. 그 곡 한번 듣고 네, 네 가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They really rock it in Boston and Pittsburgh, PA. Deep in the heart of Texas and round the Frisco Bay. All over St. Louis. And down in New Orleans, all the cats gonna dance with sweet little 16. Sweet little 16, she just got to have about a half a million a famed autograph. Her wallet filled with pictures, she gets them one by one. Become so excited, watch her look at her run, boy. Please may I go? It's such a sight to see. Somebody steal the show. Oh, Daddy, Daddy, I beg of you. Whisper to Mommy, it's all right with you. 'Cause they'll be rocking on Bandstand in Philadelphia, PA. Deep in the heart of Texas, around the Frisco Bay. She's got the grown-up blues, tight dresses and lipstick. She's sporting high-heel shoes. Oh, but tomorrow morning she'll have to change her trend and be sweet 16 and back in class again. But they'll be rocking in Boston, Pittsburgh, PA, deep in the heart of Texas and round the Frisco Bay. Yeah. 네. 척베리의 노래 듣고 네, Sweet Little 16이라는 곡인데. Sweet Little 16. 네. 이게 사실 이제 영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네. 저는 잘 이해 못 합니다. 방송에서 사실 오늘 방송에서 틀을 그런 내용은 뭐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네. 막 놀자 이런 얘기예요. 네. 사실은 아무튼 음악이 나가는 동안 청취자분들한테 네, 말씀드릴 것은 이제 문제가 살짝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다행입니다. 네, 통화. 아우 다행입니다. 네네. 제가 다 마음이 조급했는데. 네, 그래서 조금 네. 네. 아, 시간은 채우고 갈 수 있겠다. 네네네. 그래서 아유, 근데, 주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척베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척베리 조금 아는데요. 척베리. 사람들은 네. 되게 생소해요. 네. 척베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정도 하면 일단은 흑인입니다. 네. 그리고 기타리스트이자 네. 기타리스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는 그 오리걸음 춤추면서 그렇죠. 그 오리걸음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선뜻 유튜브 영상을 한번 척베리라고 쳐보시면 네. 많이 나오는 네. 영상이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Back to the Future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영화니까 네. 거기서 마이클 제이 폭스가 네. 그, 아, 그걸 따라하죠. 그렇죠. 네. 과거에 가서 그거를 맞아, 이렇게 맞아. 무대 위에서 네. 스쿨 밴드처럼 이렇게 할 때 그걸 따라하죠.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확 네, 끌죠. 네, 네. 어찌됐든. 그러니까 되게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아티스트죠. 네. 일단은 흑인이고요. 좀 약간 저질스러우니까. 그렇죠. 약간, 그리고 네. 춤도 되게 저질적으로 추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가사도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직설적인 가사를 쓰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박진영식 가사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어머니가 누구니 같은. 뭐 네. 되게 직접적인 가사 내용 그리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젊은이들한테는 이 사람의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네. 어찌 보면은 좀 그러니까 기성세대하고 구분지을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이 사람의 음악을 더 듣게 되는 뭐 그런 역할도 했겠죠. 반항적인 역할을 했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이 당시 때 이제 같이 활동했던 가수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었죠. 그렇죠. 엘비스 프레슬리의 차이점이라면 엘비스 프레슬리는 백인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영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네.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활동했는데 이게 주 무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 그래요? 네, 영국을 영국, 주 무대라고 얘기하나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영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초반에는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군대 갔다 와서 망가지고 난 다음에 아니요 그 전에도 그 전에도 그 많은 그 전에도 영국에서 활동을 되게 많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척베리는 뭐 영국에서 활동할 일은 그렇게는 없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뭐 이 사람의 음악을 못 듣는 건 아니지만 네. 영국에서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엘비스 프레스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보건데. 근데 하나 사건이 있었잖아요. 척베리가. 뭐 사건은 많은 사람이죠. 이후에. 아니 약간 그 대중 음악에서 약간 이렇게 잠기게 된 이유가. 그렇죠. 미국 음반 산업. 약간 그런 음모 같은 건데 DJ 사건도 있었고 그 사건 말고 왜 그 미성년자 데리고 주 경계 건너다가 걸려가지고 그렇죠 척벌이 아닌가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당시 이제 그 보수적인 미국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미성년자를 데리고 주 경계를 건넜다는 거는 이게 미성년자를 건드렸다는 약간 그런 이미지 때문에 맞죠 척벌이가 그것 때문에 확 죽었잖아요 그 대중음악 씬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워낙 그 음악을 안 좋아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없는 일을 만든 건 아니고 뭐 네네 그렇죠. 자유로운 영혼.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 곡을 네. 틀어댄다라고 네. 표현을 했는데 그러기도 네. 사실 여기서는 되게 사실은 이 사람의 음악을 그냥 제가 만약에 뭐 아티스트를 선정해서 지나가는 아티스트로 선정을 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면 제가 오늘 방송에 그냥 지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여기서 틀어서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음악을 왜 틀었냐면 이 사람을 빼고는 락이라는 음악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사운드 정립이 이 1950년대에 이런 락이란 사운드를 정립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비틀즈라든지 롤링스톤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척베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맞아요, 맞아요. 비틀즈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의 음악을 가지고 카피를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술인들은 그 어떤 사람의 곡을 롤링스톤즈도 그 그렇죠. 첫 커버곡이 그 척베리의 곡일걸요 아마 데뷔곡인가 그런가요? 그게 네 아무튼 척베리가 그리고 기타를 제가 저는 기타를 잘은 모르지만 기타를 굉장히 뭐 기타에 또 선두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선구자적인 그게 역할을 더 잘 치는 사람도 분명 존재했죠 그렇지만 네. 척베리의 기타의 특징이 뭐였냐면 네.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뭐 재즈와 블루스와 뭐 여러 가지 요소를 합쳐놓은 듯한 뭐 이런 기타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풀어서 얘기하자면 뭐냐면 기존에 없던 스타일의 기타를 쳤는데 그게 듣기 아주 좋았다라는 표현 정도가 맞을 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기존에 없던 플레이를 하는데 이게 재즈인지 아니면 블루스인지도 모르겠는데 기타가 대단한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들으면 사실 이게 뭐 지금 우리 교회 기타리스트도 못 치는데 그럴 수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없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척베리의 영향력은 거기에 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락큰롤이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락큰롤이라는 거를 명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그렇죠. 음악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어떤 장르를 딱 붙인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스케일로 따지자면 재즈 스케일도 쓰고 블루 스케일도 쓰고 뭐 어쨌든 섞어서 썼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 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이제 별명이 오리인 것처럼 이렇게 기타 들고 통통 뛰면서 노래하는 걸로 유명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사람이 이런 몸짓만으로 인기를 끈 거는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타리스트로서 역량도 뛰어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작사 작곡이 아주 뛰어났고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작사가 뛰어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네. 작사가 그렇죠. 뛰어났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박진영 씨 얘기를 직접적이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윤종신 씨 같은 그런 가사, 그러니까 되게 직접적이고 그냥 막 다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또박또박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식의 가사니까 아무리 음악이 좋았다 그래도 사실은 백인들은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젊은 세대라 그래도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었다는 건 그만큼 음악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크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필리핀 비하 발언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와서 인기를 끈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종차별이라는 게 존재를 지금 우리나라도 엄연히 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영어를 그리 잘하지 못해가지고 영어 해석을 할 때 가사 전달이 이게 얼마나 좀 저질적이고 혹은 직접적인지 사실 피부로 와닿진 않아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 뜻이 그런 뜻이라면 그게 뭐 그렇게 나쁜 뜻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영어를 조금이라도 잘 하시는 뭔가 그 중의적인 의미 잘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굉장히 가사가 너무 직설적이고 외설적인 가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네. 아쉬운 거는 제가 영어를 그만한 실력은 안 된다는 거. 저도 안 된다는 거.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 사람 존 레논이 그 네, 비틀즈의 네, 존 레논. 비틀즈의 존 레논. 존 레논 이 사람을 두고 락큰롤에서 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척베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락큰롤 사운드의 기초를 확립한 인물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지금 음악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틀즈가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 비틀즈보다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 사람을 빼놓고 그 다음 음악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한테는 반드시 이 사람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이 사람은 척베리는 여담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음악을 하기 전에 이발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음악을. 근데 사실은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 물론. 네네. 그렇죠. 뭐, 콘이라는 가수의 타투를 해주다가 너 음악 잘하지 않냐? 그 나온 게 이제 림프 비스킷. 아, 진짜요? 네, 이렇게 너 한번 데뷔해봐. 이제 이래가지고 뭔지 문신 그려주다가 그렇죠, 그렇죠. 타투를 했다가 너 이제 그렇게 데뷔한 게 림프 비스킷.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네. 많은데 이제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죠. 어쨌든 그렇게 누군가한테 영향을 줘서 다음 네네. 음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듣는 CCM이라는 음악 역시도. 네네. 비틀즈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틀즈의 그들의 가치관과 또 그들의 이념하고는 다르게 그들의 그렇죠. 음악성 그리고 그들의 음악 분위기 자체는 네네. 반드시 영향을 누군가한테는 주기 마련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빼놓고는 지금의 CCM의 음악 역시도 이해한다 혹은 이렇게 어떻게 흘러왔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척베리 이야기를 네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했으면 했는 거죠. 왜 이렇게 왜 조심스러워 하시냐 그런데 이 사람만큼 조심스러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네. 요즘 이제 척베리 찾아보면 나이가 드셔가지고 되게 푸근한 인상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아무튼 찾아봐야겠네요. 네. 아무튼 뭐 악동이죠. 네. 네네. 그러니까 요즘 기타를 치면서 그 애드립이라고 하잖아요. 기타 애드립. 그럼 이제 애드립의 방식 이런 것들도 척베리에서 많은 연주자들이 따라했고 네, 따라했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이 멋있는 건 지금도 그 나이에도 공연하시고 90세 나이에도 그런 네. 거 되게 무대에서 오고 그런 거 좋아하신다 그래요. 멋지게 사시는 거죠. 타고난 엔터테이너.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척베리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음악 얘기를 쭉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지금 음악을 보고 있는 이것을 잠시 우리의 실생활에 한번 이 색안경을 끼고 음악이라는 네. 안경을 끼고 한번 돌아보자면 이게 사실은 재화 씨도 누군가한테 롤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저 역시도 네. 누군가한테 롤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롤모델의 부재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서태지라는 가수를 좋아했으면 네. 그 사람이 가진 이념, 철학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스토리 네. 모든 것들을 따라하고 싶고 따라했단 말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방송에서 틀어주는 네. 가장 영향을 쉽게 받는 거는 방송에서 틀어주는 네. 아니 우리 둘 다 기침해가지고 그렇죠. 방송에서 틀어주는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런 아이돌 스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 때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건 뭐냐면 네. 그 노래를 하는 그들이 아무런 이념과 철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기획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의 목표는 오직 내가 유명해져서 돈 벌어서 그거 말고는 없는 그런 기획사 그리고 다른 가치와 이념을 생각할 수 없는 스케줄에 쪼들리는 그들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짧은 치마, 그들의 외모, 그들의 옷차림 뭐 이런 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어떤 그들의 삶의 스토리 이런 거는 방송에서 비춰주지도 않고 네, 뭐, 이야기하려고도 하지 않죠. 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들도 뭐 그런 롤모델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뭐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 비춰주질 않는 거죠. 그렇죠. 방송에서 네, 비출 일이 없는 네, 거죠. 그렇죠. 그게 아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한다. 뭐 누군가를 따라하고 싶다. 롤모델의 부재에 시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저도 뭐 아까 서태지 이야기를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롤모델을 저는 군대에서 만났어요. 군대에 가서 아 이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이분처럼 가정을 꾸리면 네네네. 크리스찬으로 멋지게 사는 거구나라는 거를 보여주신 분이 있었는데 네. 장로님, 장로님, 집사님, 집사님. 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되돌아가 보면. 중학교 때라든지 이때 군대 가서 만났다는 건 그전에는 못 만났다라는 이야기인 네, 거죠. 네. 사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뒤늦게라도 만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에게 네.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재발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라고 얘기해 보면 조금 부끄러워지는 면도 있어요. 왜냐면 김장장님 그런 분들 네. 좋죠 다 좋아요. 근데 교회 안에로 돌아봤을 때 요즘 교회에 너무 부끄러운 일들도 많으니까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 혹은 롤모델로 네. 삼을 수 있는 신앙의 선배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CCM 아티스트 이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기도 제목이네요. 네.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실용음악과라고 이야기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 늘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도 늘 있고 저희 때하고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저희는 음악을 좋아하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대학이 생겨서 꿈이 되고 학교를 가는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가져요. 네. 그리고 막연한 꿈도 가져요. 이 사람처럼 될 거야 라는 아티스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역자들과 네. CCM 아티스트들이 네, 네, 그렇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네,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렇게 저런 삶 저렇게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괜찮잖아. 그 사람은 괜찮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노래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삶까지 괜찮으신 분들은 정말 없다는 게 아니라 찾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도전받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아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네. 촛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CCM은 그런 과도기 지금이 과도기인가? 뭐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뭔가 다음 달기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신앙을 가르쳤을 수는 있고 사역의 모델은 가르쳤을 수 있지만 음악적으로 좀 더 투철하게 고민한 사람이 많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음악에서 좀 더 멀어졌고 네. 그거를 대중이 가장 먼저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음악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 또한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척베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좀 더 음악적으로 누군가 영향을 받았다면 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좀 될 수 있다면 이라는 네, 그런 생각을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네. 목이 너무 아파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던져주신 과제인 것 같아요.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요. 그렇죠. 네. 우리 믿음의 네,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는 그렇죠, 그렇죠. 좋은 롤모델이 돼야 하는 게 우리 선배들의 또 믿음의 선배들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전화 오는 것도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에요. 막 급하게 전화 오는 내용이 뭐 사람이 어디 쓰러지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네. 사랑의 사자 하나가 볼륨이 너무 좀 큰 것 같다 느낌상 스큘레이션의 사자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 이게 네. 지금 방송이 내일 모레인데 음반에서 네. 사자가 조금 귀에 계속 거슬린다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네. 그런 고민들을 투철하게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뭡니까 그게 세세하게 고민하라고요? 목숨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걸 네. 음악을 만들 때 그 음악에 정말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하게. 그렇죠. 네. 그게 완벽할 수 없겠지만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노력자 같은데 어른이 알아서 잘해줬으니까. 아닙니다. 네. 그거는 네. 같이 고민해야 하고 아무튼, 네, 노력을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네. 어쨌든 제가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인물을 하나 오늘 소개시켜드렸어요. 뭐 척베리가 저한테 고소를 하진 않겠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하니까. 네, 그 수업 이제 이렇게 락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 수업할 때 꼭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척베리를 빼놓고 이야기는 네, 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네. 와우 CCM을 듣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락하면 척베리 딱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 음악을 좀 아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 비틀즈가 따라했던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음악을 뭘 하나 들을까요? 저는 준비해온 음악을 못 들었어요.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네. 하고 그러지 우리 마세요. 우리 와플 게시판에 제이님께서 아까 2부 라이브 잘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홀리원 주리의 해피 크리스마스 투유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곡 들으면서 네, 감독님 보내드릴까 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 건강해진 몸으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 저도, 바쁘게 오겠습니다. 네. 네, 분주함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 여기가 주님인가요? 네. 주의라는 곳. 알겠습니다. 네, 평안히 가세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는 감사해요. 4부는 여러분의 신청곡 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듣고 싶으신 곡들 와플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와우톡으로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아까 우리 김정진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연수의 우리 때문에, 미미님의 신청곡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일아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연수의 우리 때문에 홍의사계 하나님의 세계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아, 와플 게시판의 상상환님께서 예수전도단에 정결 신청합니다. 아침에 계속 흥얼거리던 곡인데 가수를 드디어 찾았네요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수전도단의 정결 이어서 듣고 올게요. 정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오 주여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운명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선생님들은 시험 보기 전에 꼭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무리 몰라도 시험지는 백지로 내지 마라. 아마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말씀일 텐데요. 그러나 이미 백지 내기로 결단한 학생들은 개의치 않고 백지로 내고 나가지요. 점수가 안 나오면 결국 혼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야기가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겠죠. 성인이 되어 마주한 이 세상 역시 그리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뭘 잘하는지, 무슨 동기로 살아가는지엔 별 관심이 없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나만 바라봐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두 다리 쭉 뻗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곡으로 크리스탐린의 Midnight Clear 들으면서 오늘 음악 노트는 여기서 덮을게요. It's one of those things that you gotta do. I always had a knack for telling the Unfurled, and still their heavenly.